안녕하세요. 음악 카페 첫 곡으로 심수봉의 백만송이 보내드렸는데요. 아이디 산울님께서 오늘 남편 생일이라 이 노래를 선물로 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어때, 잘 들으셨나요? 저는 제니님께서 휴가를 가셔가지고 이번 주에 임시로 음악 카페 지기를 맡게 된 봉PD입니다. 너무 자주 방송에 나온다고 사람들이 연예인 되려고 그러냐,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네, 저는 PD로서 쭉 하고 싶고요. 예, 지금 제니님께서는 지금 그 휴가 겸 출장차, 또 우리 저기 지금 호주 시즌으로 출장 가셨는데 거기서 일 잘하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또 아이디어를 갖고 돌아오실 거라고, 오시라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을 했고요. 어쨌든 건강히 잘 무사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산우님께서 그 남편 생일이라 음악 선물을 주셨는데 저희 음악 카페에서도 산우님께서 불러주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 노래 니니 불렀습니다. 내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함께 듣겠습니다. 자기라는 말, 여보라는 말, 사랑아. 참 이게 항상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 같아요. 사실 자기라는 말은 내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건 정말 내 자신처럼 믿는다. 또 그렇게 또 애정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정말 한글이 참 좋은 게 어떤 단어의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되게 핵심적인 거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 자체도 참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영어에서도 여러 가지 뭐 표현한 게 있죠. 뭐 스위하트라고도 하고 뭐 한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역시 자기야, 여보야. 물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거나 또 이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쑥스러워서. 근데 사실은 해주면 좋아합니다. 예. 네. 그걸 정말 싫어하는 경우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할 때는 그런 거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연인이다, 부부다. 심지어는 친구 사이에도, 친한 친구에게는 자기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남자들끼리 그러면 진짜 이상하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조금 종종 봤어요. 그런 거 자체가 뭐 어떤 친밀감을 나타내고 뭐 그런 게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사실 그런 존재가 돼 있는 거라면 그걸 어떻게 잘 표현하고 또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살면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항상 그 느끼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꿈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떤 힘든 가정 속에서도 또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성취하려고 하는 뭐 목표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냥 막연한 그냥 어렸을 때 꿈 뭐 그런 뭐 꿈에 관련된 사실 놀이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가장 그런 꿈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나이가 한국어로 치면 이제 보통 사춘기라고 말하는 청소년기가 아닐까. 어떤 불확실하고 좀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사실 그 시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선택하고 뭐 이런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 K본부에서 나왔던 드라마 드림하이라고, 이제 물론 이제 연예인을 꿈꾸는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그 성장하는 성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어떤 일반적인 학교의 배경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어떤 함축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런 꿈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드림하이 그 시즌 1이었죠. 그 수지, 김수현, 태견, 그다음에 그 티아라, 은정 이렇게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었고, 또 배용준 씨가 직접 기획에도 참여해서 유명한 드라마였죠. 여기 특히 나왔던 드림하이, 그러니까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 이 드림하이가 OST 삽입곡으로도 나왔었고요. 이걸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어떤 꿈을 이렇게 계속해서 꾸면서 정말 노력을 하면 꼭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 이 드라마를 보면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친구 사이에서 경쟁도 있고 또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꿈이다.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 꿈이다. 결국 내 자신만이 뭔 욕심을 내고 목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꿈들이 부딪힐 때 때론 다투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협력해서 나아갈 때 정말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발생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꿈 여러 가지, 특히 여기 뉴질랜드 이민자분들도 다 모든 각자의 꿈이 있어서 지금 여기 왔고, 워킹홀리데이 온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여기서 이제 느끼게 되는 꿈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도 있어요. 뭐 유학을 보내줘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왕 왔으면 남들에게 뭐 조종되는 꿈보다는 내 자신이 꿈을 꿔보는 건 어떨까. 저는 한번 그런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젊은이들의 특권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년, 그리고 또 이제 나이 드신 우리, 분들도 아직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참 좋은 게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기회를 좀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꿈을 꾸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드림하이 드라마에 나왔던 삽입곡 주제곡 드림하이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dream high.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일어나죠. 두려움의 끝에서 난 오늘도 보는 거야. Time for you to shine. 이제부터 시작이야. Gotta make it mine. 네 손으로 이뤄가 밀어주려 하지만 이젠 힘껏 자신 있게 걸어가. Destiny 숙명이지. 멈출 수 없는 운명이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이건 너를 위한 whole new fantasy. 그러니 이제부터 여기 내 손을 잡아. 우리의 목표는 지금부터 하나. 꿈과 미래 포기하지 않아. 젊음 열정 여기 모두 다 dream high. 정말 꿈을 꾸는 참 꿈을 꾼다는 건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꿈꾸는 거에 대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꿈이 계속 꿈만 꾸면 사람이 이제 뜬구름 잡는다 이렇게 또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래도 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그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로 정말 유명해졌죠. 거기서 막 그 엄청난 연기력. 또 실제로 이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노래 연습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실제 노래를 이제 몇 곡 불렀어요. 근데 정말 뭐 가수 못지않게 어떤 분들은 뭐 웬만한 가수보다 잘 부른다. 저도 들었는데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심지어는 노래도 잘해. 참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건 맞겠지만 알 수가 없네요.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다 가진 것 같은. 그러나 이분도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제 김수현 씨가 이제 거기 나오면서 불렀던 그 노래 드리밍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드림하이 자체가 꿈에 관련된 어떤 그런 드라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제목들의 어떤 노래가 좀 있는데 이 느낌이 또 드림하이하고는 조금 틀려요. 김수현 씨가 직접 불렀고요. 이 노래 가사말처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이면서도 되게 명쾌하면서도 또 사실은 그 꿈을 꾸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죠.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같이 나가는 건데요. 아, 김수현 씨의 노래 그 드리밍 한번 듣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꿈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죠. 더 이상 남은 게 없어 모두 포기할까 했었지만 다시 일어나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조심스럽게 내딛어요. 가슴 가득히 두려움과 설레임을 아는 채 비틀거리고 흔들려도 난 또 한 걸음을 내디뎌요. 언젠가 만날래 꿈을 향해 망설이게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울림이 날 앞으로 이끌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조심스럽게 내딛어요. 가슴 가득히 어떤 희망과 어떤 그런 마음들을 주는데 김세현 씨의 또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들으면 또 우리 많은 여성 팬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물론 저는 사실 좀 부럽기도 하지만 뭐 그건 다 사람마다 이제 갖고 있는 소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또 이분이 카메오로 출연한 영화가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워낙에 바쁜 배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드라마나 이런 작품 활동이 있어서 이제 많은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그 와중에도 2010년 작품 그 심은경, 남훈이, 박인환 주연의 수상한 그녀 거기에 출연을 카메오로 출연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청춘 사진관 거기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 주인공 남문희 씨가 젊어져서 이제 젊어진 거죠. 남문희 씨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이제 가수의 꿈을 손자와 함께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고 또 새로운 어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렀던 노래 나성의 가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아마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나성의 가면 하면 딱 아 여기가 어디다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원래 권성희 씨가 불렀죠. 나성의 가면. 나성의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띠리따라. 이게 맞나요? 저도 들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성의 가면. 그 여자 주인공이었던 심은경 씨가 부른 나성의 가면. 들으시고 광고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던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강병식의 전화하세요. 021-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정말 나성에 가면 편지를 써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노래였죠. 정말 신나면서도 되게 조금은 어떤 사연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권성인 씨가 부른 버전으로 또 들으면 또 느낌이 좀 틀려요. 좀 약간 그러니까 신나기는 똑같은데 좀 더 약간 어떤 사연이 더 있는 것 같은. 이게 나성이 미국의 LA를 말을 하는 건데요. 이게 아마 그 시절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도 보통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거나 떠나거나 공부하거나 여러 가지 사연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거는 좀 이별을 뜻하게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라는 이런 어떤 노래 가사와 함께 어떤 그런 애잔한 마음을 담지 않았나. 저는 사실 물론 이 노래가 되게 오래됐고 저도 사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저도 나이가 그렇게 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노래 자체가 되게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시절에 이제 보면은 지금하고 좀 틀리겠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세계 각지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한국 사람들이. 뉴질랜드에도 저희가 지금 많이 왔잖아요. 사실 그래서 뉴질랜드 이민자들도 사실 고향을 떠난 지 되게 오래되신 분들이 좀 많아요. 뉴질랜드 이민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긴 했어요. 한 30년 정도 됐는데,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캐나다나 이런 데 비해서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민 생활이란 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정말 뉴질랜드에 가면 편지를 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나이가 되신 분들도 참 많죠. 그리고 또 그런 도전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뉴질랜드로 이렇게 찾아오신 분도 많고요. 그런 다양한 어떤 사연들을 갖고 저희가 음악카페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방송 웹사이트 www.spmtv.kr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청취자 게시판 또는 사연 편지함에 코너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다음에 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서 이제 사연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러려고 합니다. 또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다양한 상품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쿤에서 이제 남성 의류 전문 쿤에서 남성 의류와 패션 아이템, 그리고 보따리에서 아동 문구류와 잡화, 그리고 앨리스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그리고 또 슈퍼 엔진 오일 전문 기업에서 엔진 교환권, 엔진 오일 교환권. 그리고 이제 나파 플러스 그 화장품하고 건강식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거의 지금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많은 사연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다시 듣기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가능하고요. 그 홈페이지에 온웨어 그 실시간 그 버튼을 누르시면 스마트폰에서도 청취가 항상 가능합니다. 24시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물론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뉴질랜드에서 정말 24시간 동안 자체 제작을 해서 같이 교민들하고 나누고 또 이제 나아가서는 뭐 호주미 남태평양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갖고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나는 그리고 즐겁고 또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여러분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어떤 오늘 주제가 계속 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꿈 있는 자유가 부른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어떤 소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게 소원을 이루는 하나의 단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꿈 있는 자유가 불렀습니다. 다 같이 함께 들으시죠.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아이디 JJJ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항상 꽃집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뉴질랜드 와서 사실 자연과 함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삶에 치이다 보니까 집 텃밭에서 가꾸던 것도 점점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걸 정말 좋아했나 싶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되게 좀 우울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를 사랑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실력이 없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지는 모습?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텃밭에 있는 것들을 지금 거의 손을 놓은 지가 꽤 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틀 전에 밭갈이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뭘 할까 천천히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즐겨 들었던 윤도현 씨의 노래를 연속해서 막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노래가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한번 음악 카페에서 들어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윤도현 씨의 사랑했나봐 좀 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SBM 방송 화이팅. 아, 이렇게 이제 남겨주셨는데 네, JJJ님 아름다운 텃밭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만들어지면 한번 다시 사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윤도현이 불렀습니다. 사랑했나봐. 그 흘러간 노래 중에서 보면 사실 되게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도 예전에는 사실 가요나 이런 팝, 근데 팝은 좀 많이 들었긴 했는데, 어렸을 때 가요는 사실 많이 듣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인생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들이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슬플 때 사실 어떤 위로의 말보다는 같이 굴어주는 사람이 더 낫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또 이제 그렇다고 너무 계속 슬퍼하면 안 되겠죠. 근데 눈물을 쏟고 슬퍼함으로써 그 슬픔을 좀 덜어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는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슬픈 인연, 원래 남희 씨가 불러 계속 리메이크가 됐는데, 장혜진 씨가 부른 버전 슬픈 인연을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멀어져 가는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흠뻑 젖은 두 월요일 음악 카페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요즘 무지개 참 많이 봐요, 오클랜드에서. 원래 겨울철 되면 사실 많이 이렇게 비가 와서, 비가 오고 바로 또 해가 같이 비치고. 뉴질랜드에 참 독특한 날씨인 것 같은데, 전 정말 뉴질랜드 와가지고 무지개 정말 많이 봤거든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항상 많이 보시겠지만, 근데 사실 저는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색깔이. 아시겠지만, 그 빛깔이 정말 고운 빛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일곱 가지의 색들이 꽉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음악 카페가 되고 SBN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SBN 방송은 항상 24시간 항상 청취자 여러분한테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고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제니님께서 가시기 전에 추천해 주신 간 노래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백지영 씨가 부른 잊지 말아요. 아마 제니님이 자기를 잊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곡을 추천해 보고 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저는 봉피디였고요. 여러분과 잠깐 이번 주 동안만 음악 카페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면 들려오는 그대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또 울어요. 입술이 떠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 사랑해요.